ready go. 너와 내가 떠나는 여행가 무작정 떠나는 여행가 우리 준비물은 no no no 우리 둘만 있으면 돼 oh.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너와 내가 떠나는 천국으로 go. 모닝 커피 마시고 radio music 한 바다로 가고 우리 그동안 바쁘다 핑계로 미뤄왔던 여행 지금 그 한 번 더 가보지 못했던 우리 둘만의 여행 go round. 부드러운 바람에 춤추는 나무듯이 나는 맘칠 간 어리들 이 순간 이대로 난 행복해 그리고 약속해 너 하나만 난 사랑해 언제나 둘이서 자기 내려 우비 어느새 피 그친 오후 점심 무지개 우리에게 미소 떠나는 길 창문 틈새로 시원한 바다 우리 보고 웃고 우리 둘이 도착한 바닷가 아름답고 푸른 바닷가 너와 내가 다퉜던 지난날 서로에게 소홀했던 지난날 나쁜 기억 이제 모두 잊혀 바다 속에 던져 모두 지워버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에게 고맙다고 말할게 언제나 우리 둘만 있으면 난 천국이라 말할게 Yeah, you're my heaven. 너와 나 둘이서